From London to Paris, Paris to New York, Paris to New York. 고난을 헤매네, 어 고난의 힘, 고난의 힘. 내 고비 좌우, 고비 좌우, 궁후비 좌우, 궁후비 좌우. 인고이 후이라 홈에 눈이 고파우. 이자도 삭야해 내 전나. 무슨 일 이게 바르게 되네. 함께 함께 함께 해랑기 살에 참게 야하네. 저기 저기 흐시여 자기 자기 이렇게야 해. 슨들기매 동호야 동네 슨들기 하도록 무슨 일 이게 바르게 되네.